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를 답사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답사행 군대가 19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지난 9일 해산을 출발한 행군대원들은 답사기간 보천부 혁명 전적지와 삼지연 대기념비, 무산지구 전투승리 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백두산정에서 그들은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기 위한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충정의 맹세 모임을 가졌습니다. 답사행군길에서 그들은 백두산 용청년 1호발전소를 참관하고 항일발지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 혁명가요 대열합창 경연 등을 진행했으며 전쟁 노병들과 용해군인 인민군대 후방가족들의 생활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은 붉은 길을 높이 축혀들고 백두산 미령 고향 지배로 행군을 다그치었습니다.